동료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월드컵에 나선 북조선 축구 대표팀 선수 중 4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유럽연합이 천안함 결의안으로 김정일 집단과 중국,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북조선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남조선과 미국 양국이 이달 말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월드컵에 나선 북조선 축구 대표팀 선수 중 4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북조선과 브라질 경기에 당초 출전할 예정이었던 선수 23명 중 4명이 경기장에 아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선수는 안철혁, 김명원, 김경일, 박성혁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드컵은 주전을 포함한 교체 선수까지 모두 경기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나 한꺼번에 빠진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남아공 주재 남조선 대사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4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지 않은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북조선 대표팀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큰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을 허락 없이 이탈했을 가능성 때문에 궁금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명의 선수가 제3국에 망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조선 대표팀은 18일 자정 예정되었던 훈련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유럽연합이 천안함 결의안으로 김정일 집단과 중국,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회는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6월 본회의 마지막 날 조선반도 상황과 관련한 결의를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결의에서 김정일 집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힌 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김정일 집단의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남조선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크게 실망스럽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김정일 집단의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 조선반도 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남조선과 북조선에 대해 자제력을 갖고 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조선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 사업을 지속하고 북조선과의 대화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북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미국 의회가 김정일 규탄 결의를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천안함과 관련한 지지 성명이나 결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북조선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남조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올해 대테러 비협력 국가로 북조선을 포함한 8개국을 재지정하고 이를 지난 8일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에는 북조선과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발표하고 있으며 북조선은 지난 1995년부터 해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과 미국 양국이 이달 말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조선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양국이 합동훈련 일정을 협의한 결과 오는 6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등 항모 전투단도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는 28일경부터 남조선 서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조선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조선 특수부대 침투 저지와 잠수함 탐지, 해상 및 공중 합동작전 능력 등을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전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즉 철저하게 방어 위주로 실시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97,000톤급 조지 워싱턴 호와 핵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 상륙함이 참가하며 남조선에서는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톤급 잠수함,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합니다. 김태용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첫 훈련은 서해에서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조선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공격 등 김정일 집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내용의 합동 훈련이 이달 말 실시됨에 따라 합동 대잠수함 훈련은 7월 초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필재 씨, 이경희 씨, 그리고 김지혜 씨와 임수정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오면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홍수 피해가 심각하죠. 남이나 북이나 홍수 피해는 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김필재 씨, 여기 남조선에서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예, 남조선의 경우에는 그 중앙정부 산하에 예. 그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이제 홍수나 그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예. 민관군이 모두 합심을 해가지고 홍수 조절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하고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댐을 저수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댐들이 홍수 조절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예. 북조선에도 저수지는 있는데요. 우선 이 홍수라는 것은 그곳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 남조선에서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조선은 수해민을 구제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막심한 건데요. 작년 홍수만 해도 그렇죠. 저 이경희 씨는 저 작년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북조선의 홍수는 천재가 아니라 이런 인재라고 해도 예, 가언이 아닌 이런 말인데요. 예, 다시 말해서 김정일 독재 정권의 반인민적인 이런 정책에 의해서 홍수 피해가 하늘이 아니라 바로 김정일 때문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바로 집이 한 채가 떠내려갔어요. 장마에. 바로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집주인 아저씨가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산을 좀 옮기려고 이렇게 막 서두르던 찰나에 뚝을 밀고 들어왔어요. 물이. 바로 뚝을 밀고 들어와서 아저씨가 금방 건물과 함께 집과 함께 다 또 내려갔어요. 그래 사람은 금방 죽었잖아요. 그래서 온도구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집이 또 내려가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난리를 했어요. 그 군당 그 뭐 수해방지위원회라 해가지고 우리 군당에서 사람들이 한 두 명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집에 있는 조상화를 건졌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조상화를 건졌냐는 거.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실지 저희들 같은 객관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오기 맥힌 거예요. 남편이 금방 죽었어. 어? 그런데 그 조상화를 건졌냐는 거 물어보면 거기다 어떻게 답변해? 조상화는 못 건졌어요. 집이 바로 또 나 집 재산도 못 건졌는데 언제 조상화를 그래요? 지금 예, 최근에는 북한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전에는 뭐 우선 집 재산을 건진다 하면 조상화를 먼저 건져내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사상 정신이 투철했지. 그런데 군간에는 그렇잖아요. 그 조상화를 건지는 게 내 재산을 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아, 내 새끼가 그 조상화를 건지는 거라면 집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내 새끼를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조상화는 사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종이, 막 한자부터 이런 예. 종이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참 조상화를 건지냐 안 물어봐요. 그 결론은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건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처럼 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사진을 건져서 뭐예요? 네. 사람이 금방 죽었는데. 그리고는 문제는 그 뒤처리도 또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그 가족들은 지금 정말 얼마나 그 비통해요. 사람이 생태 같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해당 기관에서는 왜 미리 담화가 온다고 예견을 했는데 초상화를 안전한 곳에 대피를 안 시켰냐. 옮겨 모시지 않았냐. 어?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제재를 바로 가했어요. 대학에 간 자식, 군대에 간 자식. 군대 간 자식은 입당을 못하고 제대시켰어요. 어? 그리고 대학에 간 아는 애가 졸업해 와도 그 대학을 사실은 졸업하면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좀 정치 일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버지가 이제처럼 초상화를 건져내오지 못하고 생중국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식들한테까지 제재를 가한 거예요. 참 그 제도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남조선에 온 지 1년이 됐는데요. 작년에 그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남조선에도 강원도에 이제 그 고속도로가 끊어졌죠. 그때 그 구제 작업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그때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차들이 많이 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119를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현지에 있는 그 운전사들한테 이제 목을 걸 가져다 주고 또 이제 그 차 이제 춥다고 이제 시동 걸라고 기름도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런 걸 보고 정말 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중심이 세계다. 정말 이 사회야말로 인민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다. 정말 남조선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그 정부에서 이제 주도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수해민 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수재 지역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항상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 저지대 그런 곳에 이제 수해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집도 잃고 뭐 재산도 다 탕진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구호 기금 같은 걸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예. 텔레비전에 이제 보면은 그 전화를 해서 전화 예. 이렇게 자막이 뜨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봤어요. 예, 전화를 하면은 뭐 1,000원이나 2,000원씩 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호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제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자원봉사로 내려가요. 아.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 그 복구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도와주고 뭐 물자 옮기는 것들 그런 자원봉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데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런 홍수가 나면 텔레비전에서요. 계속 방영을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모으게 되고 사람들도 친척들이 그 지역에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보면서 결국은 뭐 저 초등학교 때도 해봤거든요. 그 성금 모아가지고 100원, 200원이라도 모아서 보내자. 이런 전국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마음이 있고 움직임들이 있어서 정말 졸지에 사실 홍수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재산과 그렇죠. 모든 것을. 근데 그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불난 뒤는 있어도 물 피해는 뒤는 없다. 예. 네. 물이라는 건 그만큼 무섭잖아요. 싹쓸어 가잖아요. 네. 아무것도 그렇죠. 없이. 북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땔감이 없으니까 땔감으로 찍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나무껍질까지 예, 다 벗겨가고 나무껍질 목루라고 다 벗겨가고 그다음에 이제처럼 서터지 경작 그 뭐 나는 저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터지라는 걸 몰랐는데 이 북쪽에서는 그걸 서터지라고 한대요. 그렇죠. 산이 텃밭이요? 예, 텃밭이야? 예, 텃밭이 예, 저 평양 텃밭이에요. 쪽에서는 텃밭이라고 하는데 네. 아 텃밭과 개념이 조금 달라요. 텃밭은 자기의 마당에 가지고 있는 걸 텃밭이라고 하는데 서터지는 산에 이제 옛날로 말하면 화전이죠, 부대기. 아... 예. 그런 거를 서토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북쪽에서는. 이리 서토지를 하느라고 산을, 아, 밝아 벗겨요. 정말. 뭐, 홍수 나면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예, 양덕에서 일어난 게 바로 그거예요. 산에 나무를 다 없다 나니까 네. 그대로 물이 밀고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마을을 통째로 밀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김정일이 참 나쁜 게 말이죠. 예. 제 80년대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북한의 금강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댐을 이제 저수지라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저수지를 이제 금강산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맞아요. 목적이 금강산 발전소. 물을 저장해서 유사시에 터치 갔다. 터트려서 남한 예. 남한 서울을 갖다 예. 물에 잠기겠다 이런 거죠. 지금도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평화의 댐을 만들자. 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성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다 성금을 했고 지금 현재 그 평화의 댐이 두 배로 더 커졌거든요. 북한의 댐보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일이 그 물 터트리면은 평화의 댐이 막아가지고 그게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 김정일의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 그 북한의 금강산 댐이.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모든 걸 하나하나 놓고 봐도 북조선의 이 김정일 정권이 하고 있는 행위 이것은 인민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참 사람을 살리려는 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는 댐이 너무 정말 다르네요. 예, 오늘은 홍수에 대해서 남과 북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북조선에서처럼 홍수 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북조선에서 사람이 우선인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 기록 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체포영장 가지고 왔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인을 잡으러 온 경찰이나 형사에게 오히려 범인이 체포영장을 갖고 왔냐며 큰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포영장은 무엇일까요? 범인을 체포하는데도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합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영장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범인도 체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의가 인정되지만 통상의 원칙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체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북한 당국에 의해 만행되고 있는 불법 체포와 불법 구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제도는 천년 전인 앵글로색슨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소송 개시 영장이 오늘날의 소환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영장은 강제 처분을 내용으로 하며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합니다. 영장에는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 등이 있으며 반드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991년 북한과 남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은 주민들이 사생활을 하면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적어놓은 것인데요. 이 규약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로 정한 이유 외에는 취급을 받을 수 없고 혹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 하나는 잘 군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절대 체포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9년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1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 단체에 체포 날짜와 이유 같은 것을 알려줘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 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북한 당국은 유엔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형사소송법을 수정했습니다. 그 후 형사소송법 제180조에는 피해자를 체포할 때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화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유엔으로부터 구류된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제183조에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 단체에 알려준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수집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보위원이 찾아와 온 가족을 다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혹은 영문도 모른 채 구루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라는 진술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끌려가야 했으며 끌려간 후에도 온갖 협박과 고문 속에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 중 본인이 체포될 때 체포영장을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는 사람은 체포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불쑥 들이닥쳐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모두가 잠든 밤에 혹은 새벽에 보위부 차가 들이닥쳐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라졌기에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북한법에 의한다면 체포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실은 체포된 친척 및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법과 현실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구루장에 갇혀 본 적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구루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북한법에 명시된 조사 기간보다 조사를 길게 받는 것입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서는 담당 예심 검사가 열흘만 구루장에 있으면 그 기간만 조사를 하고 풀어주겠다고 해서 구루장에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 결국 넉 달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구루장에 갇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법에는 붙잡힌 사람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결정하고 옳지 않으면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서 설명해드린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20개 나라가 모여 국제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남조선은 6.25 전쟁으로 조선반도가 폐허가 된 지 60년 만에 세계 20개 선진국 중 하나로 우뚝 선 것은 물론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년 만에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조선의 경제발전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똑같이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은 여전히 최악의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 인민들을 먹여 살릴 국리는 하지 않고 남조선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배가 아픈 나머지 천안함을 격침시킴으로써 협박이나 하는 양아치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중국으로 달려가 보호해달라고 애걸하는 한편 돈을 달라고 구걸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김정일의 만행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남조선 국군이 창설된 이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남조선의 눈부신 발전에만 배가 아파 어뢰를 발사한 뒤 마치 부모 뒤에 숨는 어린애 마냥 중국으로 달려간 김정일과 이러한 김정일의 만행에 대처하는 동시에 G20 정상회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지격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지금 대단히 힘든 처지입니다. 세계 20개 선진국에서 오는 최고 지도자들을 맞이해야 하면서도 김정일의 삐뚤어진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김정일 때문에 남조선이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남조선에 대한 해외 자본가들의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남조선의 경제적 위기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도 크나큰 위기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북녘을 탈출해 정착한 2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정일과 중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풍요롭고 따뜻한 남조선이 있었기에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조선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의 탈북자라고 할 수 있는 동포 여러분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김정일 밑에서 굶주리고 고문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며 사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갈 집이 그리고 쉴 안식처가 없다는 것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만약 남조선의 상황이 어렵게 된다면 동포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안식처를 잃어버린 채 영원히 독재라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조선은 동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조국이자 집이자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이 동포 여러분의 정착과 해방을 돕고 있지만 김정일이 있는 한 동포 여러분도 남조선을 도와야 합니다. 안팎에서 치고 들어간다면 김정일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조국 남조선이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동포 여러분도 남조선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내부에서 김정일을 반대해 투쟁하고 중국으로 탈출해 남조선 사람들과 대사관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G20 정상회의 개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나 몇 층인지조차 살필 겨를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복 차림의 20대 청년 두 명이 좌측 방문 앞에 있다가 군관에게 경례를 붙였다. 들어가시오. 기가 막히다는 말은 이런 때 하는 말인가 싶었다. 엘리트로 살던 34년간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출장길에서 맞닥뜨린 기가 막힌 현실이었다. 방 안에 들어갔지만 앉지도 서지도 못할 처지에 빠진 나는 엉거주춤하고 그냥 떨기만 했다. 그런대로 살펴본 통 빈방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의자 두 개, 침대와 목포, 그리고 베개 한 개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시계나 달력도 없었다. 불안에 떨며 20분쯤 서성대노라니 그곳으로 나를 데려왔던 그 중자가 환자복 같은 옷 한 벌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짧게 외쳤다.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입고 온 옷과 가방 같은 사품은 모두 내놓으시오. 병원으로 위장되어 있는 듯한 수사기관인 것 같았다. 치마 조골이, 슬리퍼, 가방을 모두 주었더니 이번에는 자라는 단 한마디만 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털썩 주저앉은 나의 온몸으로 더 큰 불안이 엄습했다.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드는가 하면 공포와 불안이 연이어 몰아쳤다. 지금까지 원작의 김영순, 각색의 김민, 자유북한 방송 아나운서들의 출연으로 들으셨습니다. 방송실하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향을 그리는 1천만 실향민과 탈북자들, 그리고 북조선의 민주화를 바라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애국 재미교포들의 성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선전하고 있는 내부 개항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강연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강연 자료를 통해 강성대국을 주장하는 것과 국경연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놓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우리 당의 사상과 이론, 러성과 정책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고 민족의 졸음과 영예를 빛내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국경 초병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경 초병들의 외모와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우리 군대의 위력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엿보고 있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군님의 군대로서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철저히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지금 일부 군인들이 국경 초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릇된 행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강둑으로 모자도 쓰지 않고 군복 저고리를 헤쳐놓고 건들건들 돌아다니는 것. 이웃나라 사람들 보고 속된 말을 하면서 인격을 모욕하고 난폭하게 행동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 단속자들을 비법 억류해 놓고 돈과 물건을 가져다 바쳐야 놓아주는 것. 이는 모두 해당한 실례를 결부하여 해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연 자료는 또 우리를 깔보며 돈과 물건으로 우령하러 도는 자들을 보고도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짓밟으려는 자들의 도발 행위가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에 이들을 추워도 용서치 말고 단호히 타격을 줘야 한다며 그러나 국경조약에 어긋나게 국경지대에서 마골 총을 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망탕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국경지대에서 장사와 밀수 행위, 비법 월경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강연 자료에서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군사력 배양과 더불어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인민들이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는 김정일은 히틀러와 같이 세계 전쟁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강성대국은 상당한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적 역량은 90년대 들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내부적 불만의 표출을 단속하고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 보유를 통한 외세의 배척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조선의 체제는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김정일 정권이 군 통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아래로부터 저항에 의한 내부 폭발 위협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과 체제 옹호를 위해 북조선의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군 정권과 군 령권을 행사하면서 군부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전위 세력으로 삼고 있고 심지어 당 간부보다도 군을 중시하며 군부의 모든 업무 보고는 김정일 개인 비서도 거치지 않고 직접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김정일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위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군부 역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치력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이러한 통치 현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군부 우선의 정치를 의미하는 선군 정치 구호와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 역할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며 북조선의 군사화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리에서 국경군인들의 그룹된 행동인 단속자들을 비버 억류해놓고 돈과 물건을 가져다 바쳐야 놓아준다. 우리를 깔보며 돈과 물건으로 우롱하러 두는 자들을 용서치 말라. 하지만 마구 총을 쏘지 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조선 내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며 북조선 당국은 세계의 인민들 앞에 모든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우리를 우롱하는 자 그리고 장사와 밀수 행위 비법 월경을 결부시켜 추워도 용서치 말라는 이면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서슴없이 총을 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실제로 과거와 현재에도 국정연선지역에서의 총소리는 계속해서 돌려오고 있으며 그 총탄에 쓰러지는 사람은 우리 북조선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2007년 남조선에서 보도된 신문과 같이 북조선 국경경비대는 경비경과 최대 800에서 1000m 떨어져 있는 탈북자를 조준해 사살할 수 있는 저격총으로 무장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 북조선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김정일과 그 축군들의 만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강연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강연 자료를 통해 강성대국을 주장하는 것과 국경연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놓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슴없이 총을 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실제로 과거와 현재에도 국경연선 지역에서의 총소리는 계속해서 돌려오고 있으며 그 총탄에 쓰러지는 사람은 우리 북조선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2007년 남조선에서 보도된 신문과 같이 북조선 국경경비대는 경비경과 최대 800에서 1000m 떨어져 있는 탈북자를 조준해 사살할 수 있는 저격총으로 무장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 북조선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김정일과 그 축군들의 만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사감으로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도 돌봐야 했고 게다가 수업시간도 더 늘어났다. 세포위원장은 학생들을 교양시키기 위한 감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문맹퇴치 사업에도 동원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구역당 회의였다. 구역당에서는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저녁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의 내용은 학교 교육과는 관계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세포위원장 가운데는 주변 농촌에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진행되었다. 쥐를 많이 잡아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양곡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반동들과의 계급투쟁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신문 독보에 학습회를 잘 진행해야 한다는 것 등등 소소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회의를 했는데 나로서는 정말 질릴 지경이었다.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돌아가라고 했는데 회의가 너무 빈번해지면서 먼 곳에서 온 세포위원장들이 항의를 하고 나서자 당에서 그들에게 화물차를 내주었다. 그러나 나는 기숙사가 회의장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걸어서 돌아왔다. 혼자서 새벽길을 걸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산당을 여가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도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자신도 어느새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교원들을 모아놓고 구역당의 지시를 전달할 때면 나도 모르게 구역당 관계자들과 같은 말투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열렬한 열성당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학생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떠돌아다녔다. 황 선생도 세포위원장이 되더니 빨갱이가 다 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맹세컨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는데 가담한 적이 없었고 그 누구를 밀고 한 적도 없었다. 학생들 중에는 반공산당 비라를 부리고 툭하면 동맹휴학을 하는 패거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은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해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했다. 설득하며 다니지 말라는 내용의 삐라가 나에게 전달되어도 나는 겁내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거나 공공연하게 부정행위를 했지만 교원들은 그들의 단체 행동을 막지 못했다.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이 나에게 졸업반 시험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시험감독으로서 교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그들의 선배이고 또 그들로부터 선망을 받는다고 해도 만일 반항하는 학생이 나온다면 우선 망신스럽고 또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처벌한다 해도 얼마 안 있어 졸업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